내가 지켜온 가장 오랜 기억은 햇빛에 관한 것이다. 널따른 신장로에 줄지어 늘어선 포플러 나무들, 그 나뭇잎들 사이로 부서지던 한낮의 햇빛, 끊어질 듯 말 듯 들려오던 골목길 안에 아이들의 소리. 그때 나는 세 살쯤이었던가. 햇빛이 가져다준 밝은 세상, 세상에 처음으로 홀로 마주하고 있던 그 순간부터 햇빛에 관한 나만의 동경은 시작되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입니다. 이 세 살짜리 꼬마가 38 나이에는 햇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햇빛과도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 밝음으로, 또한 그런 감내할 수 있는 우울함으로, 그것이 나의 어릴 적 소망이었다. 중간쯤에서 되돌아본 나의 삶이 내가 소망했던 것과는 이만치나 동떨어진 것이라 해도 나는 내 바람을 바꾸지 않겠다. 이제 겨우 세상에 눈을 뜬 내게 한 번쯤의 관내함은 가능하지 않을까? 삶이라는 것이 늘 밝은 것도, 견뎌낼 만큼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내 절반의 삶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늦깎이 삶에 대한 치열함으로 나는 어릴 적 햇빛에 대한 기억에서 얻은 소망을 지켜야 할 것 같다. 첫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킥애스라는 영화의 수록곡이었죠. Make Me Wanna Die. The Pretty Reckless가 부릅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 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2km. 지키고 싶은,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의 극한의 사투. 연상우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으로는 공유, 정유미, 마동석 등이 출연합니다. 장르는 액션 스릴러고요. 7월 20일 개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화 Infinitely Polar Bear입니다. 조울증으로 직장을 잃은 아빠 카메론을 대신해 엄마 매기가 두 딸과 함께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경영대학원에 합격하게 됩니다. 매기는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카메론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조울증 아빠인 카메론과 아이들은 티격태격하며 서로에게 적응해 나아갑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던 이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기 위해 애쓰지만 흑인인 매기가 보수적인 보스턴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가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야 포베스 감독의 조셀다나 마클러폴로 주연의 코미디 드라마 장르 영화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마클러폴로는 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후보로 올랐었고요. 마야 포베스는 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었고 30회 썬댄스 영화제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7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셀렌 디온이 불러 타이타닉에 수록됐던 곡이죠. My Heart Will Go On. 세 번째 영화는 아이스 에이지 지구대 충돌입니다. 막 터진다, 신나게 터진다, 놓치마 정신줄, 모시 중헌디. 도토리를 쫓던 스크래시, 이번에는 우주로 날아가 태양계를 위협하는 행성 충돌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거대 운석이 지구로 향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닥치고, 시드와 매니, 디에고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머나먼 땅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온 버그는 그들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육아의 대가 샹그리라마, 초절정 미녀 부룩 등에 있는 지오토피아를 만납니다. 과연 그들은 지구의 위기를 뚫고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우주 사상 초유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마이클 서마이어 감독의 작품이었고요. 주연성으로는 존 레기자모, 레이 로마노, 제니퍼 로페즈, 애덤 드바인, 제시 타일러, 퍼거슨 등이 있습니다. 7월 20일 개봉 예정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71, 벨파스트의 눈물입니다. 광기의 거리, 부서진 믿음, 총성은 끝나지 않았다. 1971년 북아일랜드, 어린 동생의 부양을 위해 군대에 지원하게 된 게리 후크. 그는 국내 분쟁 지역의 시위대 진압을 위해 벨파스트로 파병된다. 정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과격한 구교도의 데모의 혼란 속, 게리 후크는 동료와 적대적인 세력이 가득한 지역 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급기야 함께 낙오된 동료는 북아일랜드 독립을 추진하는 급진 무장파의 죽임을 당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벨파스트, 그는 무사히 살아남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장르는 액션, 전쟁, 스릴러고요. 7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 영국 작품이고요. 감독으로는 얀 디멘지, 주연으로는 잭 오코널, 샘 리드, 숀 해리스, 폴 앤더슨 등이 출연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영화의 한 장면을 회상케 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더 바디가드란 영화의 수록곡이었죠. I will always love you.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of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니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집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 이사철은 4989 전도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곡성입니다. 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게스트 DJ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는 겨울. 따뜻하던 호빵과 다방에서 마시던 쌍화차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같이 봐준 남자 K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 성대묘사 혹은 코스프레 하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 영화 배우 중에 네. 그 아부왕에 나왔던 배우 혹시 아세요? 성동일 씨 말고 주연으로?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위험한 상견례 2에 나왔던 남자 배우. 2를 보긴 했는데 아, 그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배우랑 목소리가 흡사해서. 아유, 뭐, 네. 잘생긴 배우인가요? 글쎄요. 예, 저번 주에 이어서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K씨가 다방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네네. 다방 얘기를 인트로에 아, 뭐 그쵸.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잠시 그 아, 제가 계속 서울에 살았었는데 그 포천 쪽에 잠시 제가 머물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예, 옆에는 고모리가 있고 송우리가 있는 네. 예, 그 당시 만나던 여성분의 이름이 송우리 씨였는데 네. 한 4초 정도 생각했죠. 아, 운명이구나. 내가 송우리를 만나는데 송우리 왔더니 네, 뭐 4초 정도 생각했는데 네. 결국 운명이 아니었죠. 네. 그 이제 정교리 초입 부분에 네네.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오빠 다방 이런 거 네. 사장님의 그 장명 센스에 제가 네네.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다방이 왜 생각났냐면은 그 아, 정교리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분위기가 곡성 마을이랑 어딘가 좀 뭔가 비슷해서 아 영화에서 비춰진 곡성 네네네 그 마을이랑 왜냐면 제가 시골 쪽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네네. 시골은 다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그 가사면 정교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득 곡성 보면서 아 저기랑 뭔가 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뜬금없이 네. 거의 80년대 감성의 인트로 하고 들어오셨군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잠시 드는 게 네. 우리나라 시골 그러니까 서울 말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시골 지역들을 가보면 네네. 주변에 산이 많고 그쵸. 거의 비슷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고 네네. 해가 또 일찍 지면 네. 비슷한 느낌을 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없어요. 네, 어딜 가든 곡성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질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겹산을 등 뒤로 지고 아 무서웠죠 밤에는. 그래서 나와서 몰래 쌍화티를 마셨는데 아 쌍화차 네, 쌍화티 네. 쌍화티 아, 예, 매우 무서웠어요. 아, 혹시 계란을 띄우셨는지 아니면 매추리알을 예, 계란을 띄워야죠. 아, 네, 아주 맛이 어마어마하죠. 네. 오늘 같은 날씨 참 좋고 딱이죠. 아, 딱인 것 같은데. 네, 삼리호빵 하나. 네. 쌍화티. 네. 아, 화가 이게 꽃화자인가요? 글쎄요. 아, 트윈 플라워티. 네. 예, 그거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저번 주에서 곡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감독과 네. 그 오디언스들의 사이에 있는 어떤 궁금증을 그 네, 영화 잡지에서 기사화한 네네.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그 무명이 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그 무명이 누군가까지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리콜 한번 해보자면 무명이 어떤 역할이었죠? 그 네, 제 생각으로는 산신령의 후계 정도나 왜냐면 대사마다 할미가 그러는디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산신령의 후계거나 아니면은 같은 무당 쪽 일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무당 쪽. 그래서 그 할미, 그러니까 신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말을 듣고 얘기를 전해주는 선악 쪽 무당이거나 산신령 그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령의 후계 정도로 네,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 무명은 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네네. 감독이 한 대답을 잠깐 살펴보면 네. 그 때문에 종구가 돌아선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닭이 울고 종구는 숨이 헐떡이며 몸을 돌려서 집 쪽으로 가려 한다. 그가 집으로 가려 하는 순간 15m 밖에 서 있던 여인이 획 다가와 종구의 손을 잡는다. 이 순간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사로 촬영하려고 노력한 장면이다. 종구는 이 여자의 손이 뭔가 충격적인 느낌을 준다는 듯 그 손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피부색 차이와 매우 추운 느낌의 음향이 맞아 떨어지도록 했다. 그때 이미 종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이미 그렇게 여기고 난 뒤에 나온 핀, 가디건, 야상 등은 느낌에 대한 확인이다. 이 확인에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장르적 서스펜스를 극대화해 스릴러나 오컬트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객들의 마음에 의혹을 남기게 하고 싶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서로 댓글을 달아가며 다른 해석을 보태는 장면이 내겐 중요하다. 라고 그 다음은 읽지 않을게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나 의혹 자체도 네. 저번 주에 케이시가 이렇게 말씀하신 맥커핀 장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욱 씨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장르의 컨벤션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좀 아니다 싶은데 네, 의혹을 남기게 하려고 했다는데 그건 성공했어요. 굳이 무명이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개연성이 네. 없는 장면. 이것도 유출을 했을 때 이제 그 지켜주는 사람의 물건을 소지함으로써 뭐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걸 알려준다라고 끼워 맞추는 거지. 이건 그냥 중구가 무명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냥 단지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장치를 굳이 유추해 보자면 네. 그냥 지나가다 핀을 흘렸다. 뭐 물건을 흘렸다 이 정도로 유출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던진 거죠. 던지고. 사실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가 네네.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부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네. 그렇게 전 영화를 읽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 감독님처럼 이런 장치를 무의미하고 개연성 없게 쓰는 것은 사실 큰 혼선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차후에 다른 영화를 볼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장면이나 이럴 때 총이나 칼이 나오면은 그걸 꼭 써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걸 써서 누군가를 죽이던가 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처음 이게 맥거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쓴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 감독일 거예요. 총을 처음에 보여주고 그 총을 안 썼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총으로 누가 죽겠구나 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욕만 준 거죠. 이걸 이런 걸 맥거핀이라고 하는데 나 감독님은 글쎄요. 너무 그냥 의욕을 주려고 던지기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데 좀 힘들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영화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참 불편한 네네. 영화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해볼까요? 네, The Great Gatsby의 수록곡이죠. 라나 델라이가 부릅니다. Young and Beautiful. I've seen the world, done it all, had my cake. I am immense, brilliant, and brilliant now. Hot summer nights, mid July, when you and I were forever wild. The crazy days, city lights, the way you'd play with me like a child.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young? When I The Young and Beautiful, The Great Gatsby의 라나 딜레이였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다음 질문이 뭐죠? 왜 종구가 아닌 이삼이 일본인을 찾아갔는가? 여기 이삼은 이제 그 부재죠, 부재. 네, 종구는 누구죠? 경찰관이죠. 네네네. 주인공. 곽도원 씨. 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아,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제 뭐 동굴 안하고 밖을 뭐 분리시켜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다른 외전격의 스토리다라고 설명을 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섭스토리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혼란을 준 거예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이게 악마로 보이니까 아, 외진이 정말 나쁜 거였구나라고 이게 딱 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있어. 이게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하잖아. 이미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마로 보면은 네. 악마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재가 갔기 때문에 이 외지인이 악마로 보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지인은 악마가 아니고 부재가 보고 싶은 대로 봤기 때문에 악마로 보인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게 또한 감독의 네. 나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얘기를 잠깐 이제 들어보면 네. 나 감독님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효진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쏠려있는 그 순간에 이삼과 일본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 종구가 일본 사람을 찾아갔다면 서두에서 성경을 인용한 부분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삼이 동굴로 들어가면서 동굴 안과 동굴 밖 세계는 분리되고 서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관객에게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보여드렸고 그 결과도 보여준 상황에서 나름의 답을 내려 했다. 진정한 메시아가 악마 형상을 한 채로 온 것인지 메시아 형상을 한 악마를 진짜 믿으면서 경배한 것인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관객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싶었다. 지금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사람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감독이 유럽 영화 네.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네. 사실 영화라는 것을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절대가치 네. 세상의 평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영화를 읽어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관적 가치를 적용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메시아의 경우도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냥 진정한 메시아하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그 신부님, 부재 말고 그 신부님이 아, 예, 하신 예. 말씀, 그 중국한테 네네. 두 눈으로 봤냐, 보지도 않고 왜 확신을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신부님, 왜냐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몰라도 그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나 이제 캐톨릭 입장에서는 그렇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부분이 되기 네,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신부님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네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게 하죠. 저는 사실 이게 섭 스토리지만 네. 메인 테마를 다루고 있다고 이제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은 했지만 네. 사실 영화 하나를 따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잔다르크라는 영화 예, 예, 예. 잔다르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네네. 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 장면에서도 혹시 너의 잘못된 믿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네. 결국엔 뭐 선과 악은 너에게 달렸다. 거기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네. 조금 더 기독교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스토리상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엔 이 영화는 악마도 내가 보기에 네.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구세주조차 내가 보기에 따라 악마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굉장히 위험 그렇죠. 성과 악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불교적인 마인드인가요? 그 성과 악이 다 안에 있다는 게 불교적인 마인드도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가 아니라서 무슨 성무선악설 사상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참 네, 전 이 부분하고 그 신부님 말씀 부분이 가장 좀 황당하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황당하죠. 굉장히 네. 불편하고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네.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인 것을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노자, 뭐 스피노자 코스프레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닐 테고 뭐 갑자기 무슨 성과학은 내 마음에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오컬트라는 장르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네. 우선 오컬트라는 장르가 흥행 요소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극히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스릴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사이코 스릴러가 됐던 뭐 공포물이 됐던 스릴러가 됐던 이런 장르로 커버를 하고 상영관에 들어오게 한 뒤 네. 사람들에게 오컬트가 가져야 될 네. 사실 개연성을 가진 장치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오컬트가 가진 장치를 개연성 있게 만들긴 힘들고 그렇죠. 이래저래 장치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사실 상당히 또 쓰게 되네. 불편 영화가 돼버린 네. 거죠. 아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상영관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업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돈을 내고 본다는 거죠. 근데 본인의 생각을만 이렇게 강요할 거였으면은 그냥 예술 영화를 만들지 왜 상업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또 사실 논쟁이 가능한 포인트인 게 네네. 감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스토리상의 판단을 열어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오디언스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풀어질 수 있고 네. 결국에는 결론을 이분 나 감독님은 네. 섭스토리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과연 이게 열린 결말을 만든 건지 아니면 감독 본인도 어떻게 결말을 낼지 몰라서 이렇게 만든 건지 저는 후자라고 봐요. 네. 결론을 냈는데 영화가 끝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쳐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건 B급 영화거든요. B급이죠. 아니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던졌으면은 그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근데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끝을 이 매짐을 한 건지 아닌 건지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락에 따라서 스토리의 기승전결 결까지 가야 되는 게 이제 K씨가 하신 말씀인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기승전결이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승전전 기승전전 만약에 서브스토리라고 했던 그 마지막 장면을 안 넣었다면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유추가 저는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유추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계속 불편한 영화라는 얘기와 개연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불편하고 마지막 가서 더 불편해졌죠. 그 감독분에게 진짜 저는 다방에서 쌍화팀 하시면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 싫어하냐고. 아니 솔직히 이거 제가 보시면 진정한 메시아가 악마의 형상을 한 채로 아니 진정한 메시아가 왜 악마의 형상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 가치 있는 맥락인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90년대만 해도 예를 삼국지를 예를 들자면 유비는 좋은 사람이고 조조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근데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조가 지금 세대에 더 본받을 영웅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죠. 간웅이 영웅이 됐죠. 그렇죠. 네. 간웅이 영웅이 됐고 유비는 굉장히 능력 없는 네네. 사람 이제 그런 타입으로 변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배트맨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전혀 다른 전개와 다른 장르 영화지만 네. 배트맨에서 그 배트맨의 조력자인 형사가 네네. 이제 경찰청장이 됐었나요 그때? 아 그런가요? 뭐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배트맨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대의 영웅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악마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이제 외국에서 갖고 온 맥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테마를 아 근데 그 뒤에 말 때문에 더 그래요. 메시아의 형상을 한 악마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이건 둘 보면은 메시아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메시아 형상을 한 악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본질을 가져다 쓰면 안 됐어야 됐었어요. 네, 그렇죠. 상당히 불편한 영화가 돼버린 거죠. 네, 매우 불편하죠. 네, 아, 우리 매우 불편하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런 게 좋겠네요. 네, 다음 곡은 정말 유명한 곡이죠. Pretty Woman에 수록된 곡 It Must Have Been Love라는 곡인데요. 록센트가 부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정말 오래전 영화인데 프리티 우먼에 나오던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케이시 이제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 너무 신나게 나 감독님을 네. 너무 다이어든 게 아닌가. 근데 우리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는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큰 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뭐 결론을 내자면 그건가요? 불편한 영화였다? 네, 정말 불편하죠. 특히 기독교인이 보기에 더 불편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처음 이 영화를 처음 대했을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첫 장면에 그 성경 이제 구절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구절이었나요? 네, 과연 저 구절을 어떻게 쓰려고 네. 나왔지? 역시나, 네, 역시나 전혀 맥락도 없고 그냥 네. 하나 그냥 끼워 맞춘다면 마지막에 그 성은 그렇죠. 악마 보여준 그거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를 몇 개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네. 요소, 이제 말씀이란 요소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은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메시아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서양적인 오컬트인 뭔가를 갖다 쓰려니 성경적인 게 가장 좋았다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성과학이 다 나오니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솔직히 근데 반면 또 질타라고 싶은 부분은 네.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고 써나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네. 때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쵸. 식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의 몰입도로 영화를 만들 정도면은 글쎄요 실력도 있고 전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몰입도는 엄청났으니까 네네. 조금 더 스토리나 개연성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썼으면은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선은 이분은 신앙인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나 서양 종교 문화, 이제 기독교 신앙 문화 이쪽에 네. 대해서는 좀 무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나름 공부는 하셨겠지만 그걸 너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온 그 시간적인 역사적인 네. 이제 배경이라는 게 있고 요소이긴 하지만 그 요소의 배경이 있고 깊이가 네. 있는 건데 네. 좀 가볍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몰입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만은 칭찬을 네. 하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건. 네. 다음 만약에 오컬트 장르 영화가 나온다면 네. 차라리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고 네. 한국의 순수 토속 신앙적인 부분 네. 한번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결론은 나왔네요. 가볍고 불편한 영화. 네. 2주에 걸쳐서 네.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K씨 다음 영화 준비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영화는 뭔가요?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 이번에 개봉을 했나요? 그 니모를 찾아서 후속작이죠. 아 도리를 도리. 찾아서. 예. 네. 아마 그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도리부터 하나요? 니모부터 하나요? 아니죠. 도리가 개봉을 했으니 니모부터 되짚어가는 게 순서 아닐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우리 영화를 함께 봐주는 남자 케이시와 네. Finding Nemo 네, 맞죠?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영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벌써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아유, 오늘 너무 근데 신나게 제가 둘러붙어서 물어뜯은 것 같아서 아유 좀... 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프로를 지금 이제 저 혼자 한 번 했고 네. 케이시랑 두 번을 했는데 네네. 시간이 갈수록 더 고퀄리티의 논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I have to spend more time. 1789년 4월 2일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모험가 또 엽색가로 이름난 카사노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사노바가 문학가란 사실 아셨나요? 그는 자전적 소설인 회상록 또 공상소설인 21이야기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카사노바는 그저 희대의 바람둥이로 기억되고 있죠. 사실 역사 속에서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는 많았다고 해요. 모차르트나 볼테르도 대단한 바람둥이였죠. 하지만 카사노바는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서전을 통해 100명이 넘는 여인들과의 사랑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18세기 풍속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또 카사노바는 단순히 바람둥이로 치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가진 직업만 해도 법학 박사, 철학자, 사제, 바이올리니스트, 연극배우, 도박사, 사업가, 외교관 등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또 타고난 방랑벽으로 각국을 돌아다닌 그는 유럽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낸 아웃사이더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카사노바를 바람둥이로만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무척이나 다양했던 그의 삶의 색깔을 한색으로만 칠해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사람이란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상황에서 봤으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어느 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이름 붙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카사노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한 것은 자유였다. 모라모라 이름 붙이며 꽁꽁 묶어두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 하루만큼 자유롭게 풀어주고 새롭게 바라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It'll Rain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브레이킹 더운에 나왔던 수록곡입니다. 라디오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If you ever leave me, baby, leave some morphine at my door. Cause it would take a whole lot of medication to realize what we used to have. We don't have it anymore.